들었던 내가 뭘 뽀뽀뽀는지 들어도 내가 뭘 뜨뜨뜨는지 알아도 내가 뭘 아아아는지 몰랐어.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 우물한 개구리 바다를 알듯 여우가 두루미 접실 주듯 알았어. 밀리면 절대 약난다는 바보 같은 생각 닦이면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 사사사 사랑은 그런데 아아아 절대 아 아닌데 바바바 바보 같았어. So high in my 너를 만나고야 배운 말 love you love you I need you need you baby my lady I should have known this later 조금 늦었지만 알았어 이제 no way 난 못해 이제는 상상도 난 못해 네가 없이 살아간단 건 이제 밀리면 절대 약난다는 바보 같은 생각 닦이면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 사사사 사랑은 그런데 아아아 절대 아 아닌데 바바바 바보 같았어 가슴에서 하는 말 너를 만나고야 배운 말 love you love you I need you need you 눈물 땅은 피곤해요 욕심을 비워내요 잔머리 사랑보단 헌신을 주워내요 책으로 찍어낸 모든 행동 지침엔 쓸모없는 게 많아 마음이 제일 중요해 개선만하던 내가 바뀌었네 너한테 주는 게 다 안아깝네 아까 말했는데 또 말하고 싶네 잘 들어줘 한 번 더 말할게 I love you, love you I want you, I need you, need you. I choose you. Choose you 이제 가슴에서 하는 말 너를 만나고야 배운 말